만수리 운동인 없이 모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위대한 수룡님의 서거 23돌세의 즈음에서 중국 항일혁명 열사 장우라 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룡님들의 동상이 6일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